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살아 있다는 걸 느낀 건 너를 처음 만난 그때.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너를 사랑했던 그때란 걸. 달아나지 마. 난 너의 전부를 원하지는 않아. 그렇지. 이젠 더 이상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.